아라키 사카이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대표단이 28일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했습니다. 또한 이날 대표단 성원들은 평양 중등학원 청년운동 사족관을 참관했습니다.